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계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계장터 전라도 쪽 사람들은 나룻배 타고 경상도 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가 오선도선 왁자지껄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시면 모두 모두 이웃 사촌 고운 청기운자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계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빈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전라도의 화계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계장터